여러분의 오후를 상큼하게 깨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레모네이드 권세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방금 제가 읽은 성경 구절을 맞추시는 분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즘 제 주위에도 그렇고 이런저런 힘든 일 속에서 지쳐있고 또 우울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베푸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평강 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모두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께 오늘도 정오의 레모네이드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은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속에 위안을 얻으세요. 오늘 첫 곡으로 어제 8670번님이 신청하셨던 내 진정 사모하는 지명현의 음성으로 듣고 올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안녕하세요. 4월 19일 수요일 정오의 레모네이드의 권세진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의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친구십니다. 온 세상이 날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잖아요.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에겐 가장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정오의 레모네이드 매주 수요일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문자 참여 카카오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은 FEBC 극동방송과 플러스 친구 맺으신 후에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또는 지인분들에게 위로의 한 줄 메시지 전달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나눠주세요. 사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극동방송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제파이 전문점 조스테이블에서 레모네이드 한 잔과 수제파이 한 조각,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예술 매거진 와플 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커피학교 과정 수강권, 도서출판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맵, 나침반 출판사에서 30일 작정 10대 자녀를 위한 무릎기도문과 10대 무릎기도문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곡이 있어요. 둘 다 영어긴 하지만 익숙한 멜로디일 거예요. 크리스틴 체너워스의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조이송 뮤직의 Blessed Assurance,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my Savior all the day long.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ght. Angels descend, whispers of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6.9MHz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오의 레모네이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요 12시 28분입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받는 사람 번호란에 샵 1069 넣으시고요.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은 FEBC 극동방송과 플러스 친구만 맺으시면 참여 가능하십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은 주변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에게 응원이나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정오의 레모네이드 매주 수요일은 우리 모두가 주변 분들에게 비타민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착한 사연 나눠볼게요. 은진이, 수진이 할머니 변함없이 또 참석해주셨습니다. 5842번님, 삼양중앙교회 김영란 집사가 오늘 유방암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전달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또 그에 맞춰서 7725번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성경 구절을 보내주셨어요. 삼양중앙교회 김영란 집사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님이 보내주셨어요. 7개월 된 손녀 낮밤이 바뀌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딸이 나날이 아이어가는데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아기도 커가고 언제 그랬나 싶을 만큼 지나갈 테니 힘을 내거라 딸 화이팅 하셨어요. 따님 진짜 아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어머님이 계시니 행복하시겠어요. 힘내세요. 월요일 화요일 비가 내려서 그런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을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신지 대부분이 성령의 담비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안성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손영진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듣고 올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듣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몇 개 좀 나눠볼게요. 6307번님, 저는 요즘 직장생활을 힘들어하는 신랑에게 한 줄 메시지 사연 남겨봐요. 신랑, 요즘 부쩍 일이 많아져서 많이 힘들지. 늘 우리를 위해 힘들게 일해주는 멋진 신랑 너무 고맙고 사랑해. 아유,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연아가 좋아할 수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검색하고 장소 찾고 번역하고 쇼핑하고 맛집 찾고 사진 한 장으로 이런 걸 다? 갤럭시 S8의 빅스비. 이제부터 갤럭시는 이렇게.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 갤럭시 S8. 네, 마지막으로 문자 사연 몇 개 더 나눌게요. 0614번님 제 이름으로 멋진 삼행시 지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김영호님, 경기도 평택에 있는 기쁜 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 안에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5593번님, 사랑하는 내 동생 문자야. 갱년기로 인해 힘들고 우울해서 힘들었지.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있지. 동생 힘내고 항상 기도로 도울게. 진선홍님, 이 시간 방송을 들으며 누워있을 동생에게 힘내라 전합니다. 이번 주에 모든 걸 떨쳐버리고 김해로 내려가 동생이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의 맡은 사역도 잘 감당하길. 1638번님, 사랑하는 막내딸 나애라. 중학교 입학하고 난 후 지금껏 힘들어하는 널 보니 참 안쓰럽기가 그지없다.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부담 갖지 말거라. 우린 나애리가 그냥 건강하게 자라주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힘내고 사랑행. 네, 그리고 경주에서도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서로에게 비타민이 돼서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또 함께할게요. 오늘 선물 당첨되신 두 분입니다. 샬롬님, 그리고 5728번님, 이 두 분은 바로 지금 샵 1069번으로 성함과 사시는 곳의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으로 옹기장이의 예수 닮기 원해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여러분의 레몬 PD 권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만나요.